컵스 뉴스. 하브루타 디베이트 대회 온라인 청중 패널 모집 안내입니다. 개최 일시는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신청 인원은 80명이고 선착순 모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독서대축제 조직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한양인 렌즈 에세이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캠퍼스 학부 재학생이며 선착순 50명입니다.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동계 UST 연구 인턴십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학부 3, 4학년 및 석사과정 내국인 재학생입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US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우주와 만나다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교육 대상은 과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성인입니다. 신청은 11월 11일까지입니다. 예약 및 문의사항은 한양대학교 박물관 학예 연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현병을 앓는 딸을 오랜 세월 간병했지만 끝내 살해한 엄마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으나 지난 5월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가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교도소 근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2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520번 환자로 등록됐습니다. 광주교도소 직원인 A씨는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으며 감염 경로는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근무 중 40여 명의 교도소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수용자와 직접 접촉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인 구직급여 총지급액이 올해 들어 1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었고 지난달 지급액은 9,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을 13조 원 마련해 다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산 부족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9일 MBN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인공지능 앵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앞서 지난 6일 종합뉴스에 김주아 AI 앵커를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주아 AI 앵커는 실제 김 앵커의 모습과 동작, 목소리 등을 10시간 녹화하고 딥러닝으로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최대 1,000자의 텍스트를 1분 안에 영상으로 빠르게 합성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